때를 잊어오며 구름 사이로 떠오네. 떠나가버린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사라져버린 그 사람 다시는 못 올 머나 먼 길 떠나간다 하네.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다 날리는 낙엽 갈아서 떠나가 버렸네. 울어봐도 오지 않네. 불러봐도 대답 없네. 흙 속에서 영원히 잠이 들었네.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다 날리는 낙엽 따라서 떠나가 버렸네. 불러봐도 대답 없네. 흙 속에서 영원히 잠이 들